행복한 아침,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입니다. 단순한 것은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죠. 어린아이와 동물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매력도 그 단순함 속에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쓸수록 복잡해지고 가슴은 쓸수록 단순해진다고 하는데요. 머리는 늘 빨리를 부르짖고 가슴은 늘 천천히를 호소합니다. 머리는 쓸수록 아프지만 가슴은 쓸수록 기쁘죠. 가슴으로 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소박해지고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물질도 명예도 다 내려놓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에는 목숨과 같은 딱 한 가지만 붙잡고 생을 마감합니다. 어린아이와 동물은 오직 하나만 바라본다고 하죠. 사랑과 생존이 그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침,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안 시작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키시는 자 너의 왕. 리라 씨, 그러면 극동방송이 신나고 즐거운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해요. 썸머 스페셜! 야!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사랑의 때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으셨고요. 조수진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들로 함께합니다.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들으셨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이 찬송으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더와이즈 함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 백두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